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주보며 웃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한 곳을 바라봐. 난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내 곁을 항상 지켜주는 고마운 너라. 난 너만 바라보면 가슴이 뛰어 내 앞을 비추는 밝은 빛이 보여서 소중한 사람 나의 전부인 사람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는 것 네가 불러줘야 내 이름도 숨결이 담겨 보잘것없던 내 맘에 빛을 가득 채워준 너야. 가면 웃음이 번져 따스한 오후 햇살처럼 포근한 너라. 난 너만 바라보면 속이 꽉 차와 언제나 내 편이 돼줄 네가 보여서 함께한 사람 계속 함께 세상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걸 네가 있어줘야 언제까지 꿈꿀 수 있어 내가 그리는 세상은 널 시작하니까 내 맘이 보이니 내 맘이 들리니 늘 대신할 순 없는 걸 네가 불러줘야 내 이름도 숨결이 담겨 보잘것없던 내 맘에 빛을 가득 채워준 함께한 사람 계속 함께할 사람 세상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걸 네가 있어줘야 언제까지